있기에 It's new brand 어떤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어 지금 이 순간 널 사랑하는 건 나야 Oh yeah, oh yeah, oh yeah, yeah, yeah Oh yeah, oh yeah, oh yeah, yeah, yeah Oh yeah 널 대신할 순 없어 지금 이 순간 널 사랑해